하나 말장난 같은 그냥 그런 통화에 금방 지나 한두 시간 이상한 걸 How you feel? 달빛도 깊어진 나이 달라진 시간의 흐름 사이 Give me more messages now 얘기해줘 before the time out 얼마 남지 않은 밤에 반에 반에 반 How you feel?